From Beijing to the world, this is Radio Beijing International, 92.3 FM and 774 AM. 北京人民广播电台外语广播，调频92.3兆赫，中波774千赫，知北京，听世界。 这一刻，也许你在路上，也许你正在忙碌的工作，也许你在舒适的家中休息，不管怎样，让好听的音乐陪着你。 FM 92.3 FM 92.3 The Beats， 跳动的音乐节拍。 So you might earn forgiveness. You know, yeah, whole world is waiting. So why can't you speak? See, I never thought that I could walk under attack. Gonna give everything I have. It's my destiny. Is gone.

마니까 너에게서 떠나주는 거야 내밀한 글자에서 만나 비겁하지만 내가 못났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 oh, 나의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바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갔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림 속에 맘이 멈들었죠 멋진 것만 같아 전쟁은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 내 머릿속 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마르면 촉촉히 기억하리 내 사랑 외롭기도 외롭지도 않아 행복은 다 혼잣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 참아 들수록지 아무렇지도 않아 될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간다 达芬奇创造了蒙娜丽莎的微笑，今天这幅画收藏在卢浮宫，成为绝世经典。你想过吗？如果画中人会说话，他的声音会是怎样的？ 有很多经典需要用心倾听。2018，跟随北京人民广播电台，一起听见经典。 我是演员李光洁，为你朗读杨庆祥的《春夜独饮不醉》，明月离得远，明天更在明月外。当我一口饮下萧条的春夜，有多少人独自走过，多少花独自开放。 第八届书香中国北京阅读季，邀你四季读好书， 阅读加我一个。 他们的诞生不是那么完美，被遗弃的他们从未感受过父母的爱，孤残儿童的世界里总是缺少一抹家庭的色彩，而他们和健康的孩子一样，需要有人陪伴着走向阳光的未来。 我想当消防员，科学家，我想当天使，我想当裁判。 每种色彩都应该盛开，每个梦想都值得灌溉。关注孤残儿童，让爱洒满人间。 One thing I know, that is I know nothing. 世界很大，我们很渺小。北京外语广播与您相约更精彩的大千世界。 Radio 774北京外语广播，北京外语广播网络电台与您分享每一刻。 92.3兆赫，中波774千赫，全天播音结束，明早6点再见。Radio